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제가 유태인들이 소유한 31명의 신장내과 전문의들만 있는 의사 그룹에서 시니어 파트너로 있다가 한인타운에 개업을 한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많은 당뇨병, 고혈압, 콩팥병인 신부전증을 가지신 한인 환자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인이나 유태인 환자들을 볼 때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인타운에서는 조금 더 자주 겪는 일들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들 중에 콩팥을 낳게 하는 약을 줄 것도 아닌데 왜 와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주치의가 콩팥을 낫게 하는 약은 없으니 신장내과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고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콩팥을 낫게 해주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으로 고혈압을 낫게 하는 약도 없고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낫게 하는 약도 없습니다. 고혈압을 관리를 하는 약이 있고 고지혈증을 관리를 하는 약이 있고 당뇨를 관리를 하는 약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장을 관리해서 신장을 보존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약 때문에 망가지는 신장을 발견하고 약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재 의사학회에서 인정된 것은 신부전증 초반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본 환자들이 일반 내과나 주치의로부터 신장 관리를 받은 사람들보다 두 배나 더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 미국 내과학회지에서 17,646명의 신부전 초기 환자들이 신장내과 전문의를 GFR이 59 미만일 때 볼 경우 5년 사망률을 45%나 감소하였다고 나왔고 2014년 6월의 코크랜 리뷰 학회지에는 63,887명의 신부전증 환자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를 초반부터 본 환자들의 사망률이 61%나 감소시켰다고 나왔습니다. 2010년 영국의사학회지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초반부터 본 환자들이 내과나 가정의학과의 의사만 본 환자들보다 두 배나 더 살았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혈액검사 결과지에서 GFR이 59 미만이신 분은 만성신부전 3기 이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장내과 전문의를 보셔서 자신의 생존율을 두 배로 만드셔서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